무력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점해서 11월 29일 주조 쿠바공화국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중앙위원회, 문화성, 외교단 사업총국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사진 앞에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